산에 나온 굴비의 낱말풀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혜입니다. 이 굴비를 새끼로 쭉 엮어놓은 것을 굴비두름이라고 하죠. 김지영 씨의 소설 객주를 읽어보면요. 포졸이 죄인들을 일렬로 묶어갈 때 이 굴비두름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볕 좋은 봄날에 이른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줄줄이 잡혀들어가는 걸 보고 있으려니까 갑자기 이 굴비두름이라는 낱말이 떠오르네요. 그런데 시장에 나가보면요. 참조기가 아니라 값이 훨씬 싼 부서라는 생선을 엮어서 굴비라고 팔던데요. 설마 개혁의 굴비두름에도 부서만 엮어놓은 건 아니겠죠? 시스터 액터 중에서 I'll Follow Him, 우피 골드버그와 수녀들의 노래, 오늘 FM 영화음악의 첫 곡이었습니다. 예술이 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한함을 느낍니다. 죽은 영혼의 생명을 풀어내는 반면 자기 파괴적인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하는. 아내의 죽음 이후 철저히 세상과 담을 쌓고 오로지 아내의 죽은 영혼을 그리며 오두막에서 생을 마감하고 딸의 삶조차 죽음으로 몰고 가는 비극을 낳았던 생드 콜롱브의 병적인 삶과 사랑, 그리고 음악. 마랭마레로 이어지는 그 음악의 열정을 느끼고 싶습니다. 서울 성동구 사근동의 백호진 씨. 백호진 씨 반쪽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세상의 모든 아침 중에서 어린 소녀 올스나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중에 어린 소녀 올스나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문라의 이동의 하정미 씨. 5가지 설문을 적으셨어요. 편지를 소개시키지 않은 이유 두 가지를 고르시오. 1. 글씨를 못 써서 2. 삼수생이므로 3. 소개시키면 다시 한번 편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4. 심심해서 5.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물론 답은 3번과 5번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주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우체국 43-819호 FM영화음악 담당자 앞입니다. 잠시 후 함께 할게요. 여드름은 아젤리아. 예, 공기롭이 장어입니다. 여기 쌀밭 좋아. 난 어쩌지? 여드름 때문에. 어머? 자, 꾸준히 발라요. 아, 아젤리아. 여드름은 아젤리아. 우리가 빛나고 있다.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소나무숲 향기 같은 소설이 있습니다. 퓰리처상 수상작가 앤 타일러의 영혼이 자유로운 여자. 진지한 삶과 사랑의 대화가 깃든 장편 소설 텃밭 같은 여자.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크라임 게임. 보이저지의 잔잔한 목소리를 느끼는 영화음악의 향기 크라임 게임. 그 감동을 음악으로 간직하세요. 폴리그램. 스무 살 직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야. 스무 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노래가 신나기도 했지만 노래가 나가는 사이에 제가 참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동안 소개를 안 해드린 그런 엽서들이 이렇게 쫙 쌓여있는 걸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한데요. 그 속에서 우연히 이 저희가 처음에 틀어드릴 노래를 신청하신 분을 발견했을 때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서울 반포이동 한신 1차 아파트의 한문규 씨. 제가 마치 보석을 찾은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아요. 친구 지경 씨와 잘 들으셨으니까 터미네이터 2 중에서 You Could Be Mine, Guns N' Roses의 노래였습니다. 전편을 능가하는 속편은 없다. 세계 영화계의 전설처럼 돼 있는 말인데요. 이에 대해서 속편의 천재라는 명예로운 별명으로 응수한 감독이 있죠. 제임스 카메론입니다. 이미 전혀 다른 스타일의 속편 에이리언 2를 선보인 뒤에 자신의 대표작 이 터미네이터의 후편으로 다시 한번 그 별명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선과 악으로 상징되는 두 터미네이터의 싸움. 이 기발한 착상의 터미네이터2는 지난해 여름 세계 흥행가를 석권했었는데요. 이 터미네이터 시리즈가 큰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과연 아놀드 슈왈츠네거 없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금방이라도 툭툭 붉어져 나올 것 같은 탄탄한 근육질. 조금 징그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여튼간에 이 근육질로서 출연하는 영화마다 흥행을 보장받는 히트메이커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최고의 개런티를 받고 있다고 하죠. 편당 천만 달러라고 하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80억 원에 해당되네요. 슈왈츠네거는 1947년생, 그러니까 지금 40 중반을 넘어선 나이네요.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도시 그라츠 태생입니다. 그라츠는 바로 우리 영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해서 손창민이 강수연을 쏘아 죽이게 되는 그 장소였죠. 이 시골 마을에서 그저 체격 좋은 사내로 지낼 뻔했던 슈왈츠네거가 이력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것은 역시 그 자신의 노력 덕분입니다. 슈왈츠네거는 어린 시절에 무척 약골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아이였는데요. 건강을 지키느라고 각종 스포츠에 푹 빠져 살게 됩니다. 15살 때 바디빌딩을 시작을 해서요. 20살이 되던 해 미스터 유니버스 대회에 나가 첫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그 뒤로 미스터 유니버스를 5번, 미스터 올림피아를 7번이나 차지했을 만큼 슈왈츠네거는 세계 바디빌딩계의 독보적인 존재가 됐죠. 이런 훌륭한 육체를 지켜보던 제작자 라파엘 로렌티스의 눈에 들어서 그는 존 밀리어스 감독의 코난에서 주연을 맡게 됩니다. 코난 중에서 됐습니다. Anvil of Chrome. 영화 코난 중에서 Anvil of Chrome,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코난 시리즈의 1편인 코난 더 바바리안은 부모가 악당에게 살해당한 뒤에 그 아들이 무술을 연마해서 원수를 갚는다는 내용인데요. 당시 슈왈츠네거의 연기는 차라리 말은 하지 않고 칼만 휘두른 게 더 나을 정도였지만 그래도 그의 육체미는 큰 볼거리였습니다. 낙타를 한 주먹에 때려눕히기도 했으니까요. 그 후에 코난 2편인 디스트로이어, 레드 소냐 이런 코난과 비슷한 영화에 계속 출연을 해서 몸매를 자랑한 슈왈츠네거지만 사실 지성적인 면도 누구에게 떨어지지 않는 학구파입니다. 영화계에 입문하기 전에 캘리포니아의 UCLA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위스콘신 대학에서 다시 경영학을 공부한 석사스타입니다. 심리학과 경영학 훗날 작품 선택에 뛰어난 안목을 보이는 그의 재능이 이때 형성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타잔 시리즈의 조니 와이스뮬러처럼 슈왈츠네거 역시 몸자랑만 하다가 끝날 운명에 처했을 무렵 당시로서는 신예였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그를 찾아냅니다. 컴퓨터에 지배된 미래 사회를 음울하게 그린 터미네이터. 슈왈츠네거에게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준 영화죠. 검은색 가죽 점퍼에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총을 든 채 오토바이를 모는 터미네이터. 무적의 킬러 사이보그였죠. I'll be back. 나는 돌아올 것이다. 사라 코너를 처치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간 그가 문 앞에서 저지를 당하자 이 말을 남기죠. 그리고 잠시 뒤 차를 몬 그가 그대로 경찰서 안으로 뛰어듭니다. 예측을 불허했던 T-101의 이런 행동은 영화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던 중요한 장면이죠. 그 장면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I'm a friend of Sarah Connor. I was told that she's here. Could I see her, please? No, can't see her. She's making a statement. Where is she? Look, it may take a while. I want to wait. There's a bench over there. I'll be back. 영화 터미네이터의 테마였습니다. 총탄을 아무리 퍼부어도 끄떡하지 않는 무적의 터미네이터. 이 영화는 슈왈츠네거가 고전 액션 영화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하드보일드 액션에도 아주 적격이란 걸 증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개런티도 금세 급상승했죠. 미래에서 온 냉혈 전사, 또 코만도에서의 월남전 출신의 특공대를 완전하게 소화해낸 슈왈츠네거. 그는 1986년 액션스타로서는 한 번쯤 거쳐야 할 역할, 바로 형사역에 도전합니다. 재밌게요. 그의 아버지가 바로 경찰 서장이었다고 하네요. 그 영화는 로우딜이라는 영화였는데요. 국내에서는 폭력이 너무 많이 들어간 영화다, 이렇게 해서 수입 불가 판정을 받았다가 문제 장면을 잘라내고 나서 다시 고릴라라는 제목으로 공개됐죠. 이 영화가 완성될 무렵 슈왈츠네거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운명적인 여인을 만납니다. TV 앵커우먼인 마리아 슈라이버. 케네디의 조카뻘로 재주가 무척이나 많은 미모의 언론인이었죠. 슈왈츠네거와 그녀의 전격적인 결혼 발표는요, 당시 미국 상류사회에 상당히 큰 충격을 안겨다 줬습니다. 아무리 신분을 따지지 않은 미국 사회라고 하지만 상류사회는 좀 다르죠. 특히 명문 중에 명문으로 손꼽히는 케네디 가문. 그 케네디 가문의 재원과 헐리우드 근육질 스타의 결혼.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이나 시민들도 입방아를 찧어대면서 이 결혼이 얼마나 갈까, 이런 호기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만도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지금은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존 매트릭스 대령.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11살 된 딸 제니, 엘리사 밀라노를 납치해간 범죄 조직과 맞서서 우통을 벗어붙이고 온갖 개인용 화기로 무장한 채 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듭니다. 아마 그 혼자서 한 1,000명 정도는 처치하는 것 같아요. 거의 자기는 상처도 입지 않죠. 그 마지막 장면, 그때 흐르던 노래 듣습니다. 그룹 파워스테이션의 We Fight for Love. Leave anything for us? Just bodies. I'd just like you to start off your unit again, John. All it would take is your coming back. This was the last time. Until the next time. So We Fight for Love, 영화 코만도 중에서 그룹 파워스테이션이었습니다. 최초의 페레스트로이카 영화다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기억나세요? 글쎄요, 레드 히트를 최초의 페레스트로이카 오락 영화라고 꼽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그는 소련 경찰로 나왔었죠. 이제 그는 1989년에 연기 생활 최대의 모험을 강행합니다. 땅딸부 만능 배우 데니 드비토와 짝을 이뤄서 코미디 영화에 도전한 것이죠. 이제껏 피나는 혈투를 벌여오던 그가 코미디를 한다니. 이 결정은 많은 사람들을 흥분케 했습니다. 변신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이라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코미디의 천재라는 데니 드비토에게 결코 뒤지지 않았으니까요. 영화 트윈스 중에서 터틀 슈즈, 거북이 신발이라고 할까요? 바비 맥퍼린과 허비 앤콕의 노래였습니다. 유전공학의 결과로 여러 명의 아버지로부터 우성인자만 물려받은 슈왈츠네거와 열성인자만을 모아놓은 데니 데비토. 두 사람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큰 몸집에 무릎까지만 오는 반바지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아놀드 슈왈츠네거. 그 모습이 좀 좀 징그럽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귀여웠죠. 좀 순진해 보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그는 상대 역인 켈리 프레스톤과 처음으로 사랑 장면까지 아주 훌륭하게 소화해냈죠. 이 영화까지 성공하자 슈왈츠네거는 이제 주연하는 영화의 실패 확률 제로, 이런 살아있는 신화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80년대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실베스터 스텔론이 람보 3편, 로키 4편, 여기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끝내는 탱고와 캐시로 변신의 몸부림을 찾던 90년대 초, 슈왈츠네거는 아주 느긋한 마음으로 토탈 리콜과 유치원에 간 사나이, 이 두 작품을 선택합니다. 미래 세계 화성에서 음모에 빠진 리콜 여행자로 등장했던 토탈 리콜은 당시 파산 직전에 있던 제작사 카롤코를 소생시켜줬고요. 유치원에 간 사나이는 국내에서는 별로였지만 세계적으로는 그럭저럭 평균을 잃었었습니다. 근육질의 스타가 귀여운 유치원 꼬마들과 어울려 있는 모습이 색다른 재미를 안겨줬었죠. 영화 속에서 킴블 형사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유치원에 와서 자기 식대로 호각으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장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Today we're going to play a new fun game. It's called Police School. I'm going to be a sheriff. You're going to be my deputy trainees. Oh, come on. Stop whining. You kids are soft. You lack discipline. Well, I've got news for you. You are mine now. You belong to me. You're not gonna have your mommy slam behind you anymore and wipe your little douches. Oh, no. It's time now to turn this mush into muscles. No more complaining. No more Mr. Kimble to go to the bathroom. Nothing. There is no bathroom. Now, the first thing the deputy trainees have to learn is to freeze whenever you hear this. Now, the next time you hear this whistle, each one of you get one toy. How many? One! Good. And bring it back to the carpet. Pronto. Ready? Wait for it! Wait for it. Sit down. Ready? Go quickly. Get your toy. Go. Go for it. Yes, very fast. Good. Quickly. Bring the toy back. Bring the toy back to the carpet. Bring it back to the carpet. Quick, quick, quick, quick. Back to the carpet. Quickly. Emma. Emma, take your toy back to the carpet. I'm not a policeman. I'm a princess. Take your toy back to the carpet. I'm not a policeman. I'm a princess. Take it back! All right. Very good. Did very well. Now we're going to play another game. When you hear two whistle blows, each one of you take your toy back where you got it from and come right back to the carpet. How many whistle blows? Two! Good. Ready? Go! Come on. Come right back to the carpet. Yes, it works. This is great. Faster, faster, come on. Yes, come back. Terrific, this is working. Great, great. I'm in. You're very good deputies. Your sheriff is proud of you. 이 굵은 목소리로 어린애들에게 버릇을 가르치는 아놀드 슈왈츠네거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호각을 불면 물건을 갖다가 놓고, 그리고 두 번 호각을 불면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요. 글쎄요, 저는 마음에 안 드는 방식이네요. 중간에 나오던 그 청량제같이 그 귀여운 목소리 기억나시죠? 꼬마가 그 아놀드 슈왈츠네거에게 대항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펴는 장면이었는데요. 나는 경찰이 아니에요. 나는 공주예요. 이런 귀여운 꼬마 어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놀드 슈왈츠네거는 정치관도 꽤나 보수적이죠. 그래서 공화당 부시의 선거 유세에 단골로 등장합니다. 어쨌든 그는 이제 근육만이 아니라 연기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그런 대형 스타의 길에 들어선 것이 분명한 듯합니다. 우수한 두뇌와 작품에 대한 안목, 또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실성. 아놀드 슈왈츠네거의 아성이 당분간은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네요. 올여름에 미국과 국내에서 동시 개봉될 예정인 그의 최신작 역시 대형 액션물인데요. Last Action Hero라는 제목입니다. 그가 맡은 역할은 스크린 속에 등장하는 슈퍼 히어로 잭 슬레이터죠. 영화는 평소 잭을 동경하던 한 소년이 마법의 티켓에 의해서 그 스크린 속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얘기가 시작됩니다. 환상과 현실의 세계를 넘나드는 SF, 그리고 슈왈츠네거 액션이 볼거리라고 하죠. 이 영화의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최근에 그 영화 제목에 쓰인 큰 에드벌룬을 우주로 발사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요즘 미국에서 큰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영화 터미네이터 2 중에서 듣습니다. Goodbye. 영화 터미네이터 2 중에서 굿바이였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할리우드 특집 프로를 방영한다고 해가지고 알람 시계까지 맞춰놓고 제가 열심히 봤는데요. 2시간 내내 아놀드 슈왈츠네거 얘기로 도배를 했더군요. 정말 배신감으로 화가 나기도 했지만요. 지금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가 과연 어느 정도 되나 그런 것들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외로우세요? FM 영화음악이 옆에 있으니까 외롭지 않으시죠? 하지만 락시 뮤직의 브라이언 페리가 영화 허니문 베가스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하네요. Are you lonesome tonight?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저와 홍동식 프로듀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편한 밤 되세요. Yeah.